하는 어린아이 마냥 밤새 고민했던 기록들을 꺼내놓지만 부끄러워 펜을 잡은 손을 숨기는 소심한 소년의 고백이나마 춤을 추는 밤 울러같이 굳게 다친 맘의 방에 조심스레 노크하고 팔을 들여놓아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애초부터 시작을 말하는 별의 속삭임이 문득 떠오르는 밤 밥 먹듯이 가사를 쓰고 지우길 반복해 고집불통 팔자가 살아온 삶이 반복해 스트레스 피게 망상의 정격 그 불면증은 매일 밤마다 낮게 말을 들어주는 법 인기와는 비례 견서 들어만 가는 길에 잊혀질까 두려워 난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블링블링한 차와 예쁜 여자 통감명의 따위를 바라지는 않아 바라지는 않아 3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어느 배나 떠나가면 그리 목을 베는 건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나의 삶은 하루살이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아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어느 배나 가진 것에 그리 목을 베는 건지 몰라 소용할 수 없는 나의 삶은 이장 주문 마치 차분하면 사라지는 신비로와 같아 이룬 것보다는 아직 이룰 게 많아서 내게 남은 시간이 간절하게 터득하기를 가진 것보다는 버릴 것이 많아서 내게 남은 욕심이 하나둘씩 사라지기를 나 쉽게 기도하지 실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쉽게 고백하지 당신보다 자신을 아끼면서 이기적인 바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낮게 말하면 들린다면 내게 시간 내가 만들어낸 물턱이 너무나 높아서 넘어서래 가둥바둥 팔버둥 차원에 되려 턱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내게는 나약함과 하루종일 씨름을 하네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게 혼과 땀과 몸과 마음을 소비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스스로 되물어보지만 답은 없어 남은 것은 답답한 고래의 흔적 흠뻑 젖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려 오늘은 행복함으로써 내려가고 싶어 낚인 맘을 매일 밤을 지새우고 흐린 멍청한 눈으로 펜을 잡은 오른 소리 부르르 떨린다 나 마치 세상 속에 흘러서서 벌거벗은 기분 감추고 싶어 내 맘을 숨기고 싶어 더 잘 될 거라고 나 할 수 있다고 매번 그래봤으니 이번에도 해낼 거라고 3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일지 어느 배나 떠나가며 그리 목을 매는 건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나의 삶은 하루살이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아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일지 어느 배나 가진 것에 그리 목을 매는 건지 몰라 소용할 수 없는 나의 삶은 이장 주문 마치 차분하면 사라지는 신기로와 같아 이룬 것보다는 아직 이룰 게 많아서 내게 남은 시간이 간절하게 터득하기를 가질 것보다는 버릴 것이 많아서 내게 남은 욕심이 하나둘씩 사라지기를 나 쉽게 기도하지 실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쉽게 고백하지 당신보다 자신을 아끼면서 이기적인 바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낮게 바람에 들린다면 내게 시간 Let's go. Yeah.